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조선 해방 72돌세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이며 팔레스티나 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마흐무드 아바스가 15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김정은 각하께서 팔레스티나에 대한 강점을 끝장내고 동북구두수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 창설 권리와 그 실현을 위한 우리 민의 정의로운 투쟁에 변함없는 연대성을 보내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안정과 번영이 있을 것과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역사적인 친선관계가 더욱 발전될 것을 바란다고 하면서 축전은 김정은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을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